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즈베즈다 텔레비전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흥룡강신문, 신화망 국제방송망, 미국의 UPI통신, 미얀마신문 더미로데일리, 알제리 인터넷신문 알빌라드,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도이슐란드 반제위원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제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시께서 조선인민군 대윤합부 대비열 여성 방사포병 사격경기를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 방어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백두산 제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제도 방어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서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환구망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사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조선인민군 5월 27일 수산사업서와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서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 인터넷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